아무 말 못했지. 이렇게 우리 많은 날 함께 할지 그땐 정말 몰랐어. 어느새 우린 분내기였었지. 허세도 떨었었지. 이렇게 우리 서로를 알아갈지 그땐 정말 몰랐어. 수 없어.